지금 S.O.M. 구해온 오도시 대사사야 이때 여루가 모두 후에 따라 난 다가 솔직히 니 나 때 뭐 이 기가 수루 너 왓다시 도키도키네 모소시대로 너 히토니에 날 걷어 코노사키와 secret mode After record night This late night conversation 투말한 나이와 No more time No more kill my vibe This late night conversation 내 물은 나이와 Yeah 거기 너가 갔다 힘이 두노 돌 서너 거꾸로 히라이 때 밑에요 Hola forbidden island 사자 forbidden fruit 후식이 내 기운 This late night conversation, morning moon.